거짓말한 그 순간 아직 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있는데 살아가던 이유가 모든 숨을 더 좋아 턱 끝까지 차오르네 깨닫지 못할 말이 Stay here, stay here 물거품처럼 사라져 Are you there, are you there 너를 기다리는 나 You're my one, you're my world Save me 날 꺼내줘 너만 두고 홀로 나는 여기 어디로 찾아보 날 구해줘 Tell me how to forget you And baby tell me how to stop loving you Do you still love me too? Or am I asking to you just like a fool? I'm trying to be good, I thought it'd be great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전부 아니었네 Still here 그대여 잠시 머물러주길 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Stay here, stay here 네가 돌아올 때까지 Stay here, stay here 안 간 힘을 쓰고 있어 Are you there, are you there 빛이 사라지는데 You're my one, you're my world Save me 날 꺼내줘 너만 두고 차가웠던 몸에 움직여 빛이 내려나요 사고 돌아 크게 기진개벽 흐리흐리 여기 느리느리 맘처럼 되는 게 무리무리 정신을 어지럽히고 바뀌어버린 소리 풀려있는 두 눈이 떨려 잡고 싶어 투명하게 보이는 너의 얼굴이 시간이 지나 그게 영원이라 해도 절대 널 지워낼 순 없어 기다림의 끝에 다시 네가 있다면 나를 구원해준다면 oh. Help me out 날 꺼내줘 너만 두고